Stage, UBS. What are you looking at?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 쇼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 쇼를 이끄는 디렉터 조윤입니다. 우리 쇼는 패션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파헤쳐보며 패션을 단순히 옷을 입는 방식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패션에 담긴 개인 또는 사회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시대의 트렌드를 읽어보는 시간을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패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며 우리 모두 트렌드세터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 쇼의 키워드는 월드컵입니다. 잠시 후 11월 22일 성재윤 쇼 호스트와 함께 우리의 아홉 번째 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스탠바이 해주세요. Let the show begin. 한국 시간 기준 지난 21일 2022 피파 카타르 월드컵의 개회식이 카타르 알코르의 알바이트 스타임에서 개최국인 카타르와 에콰도르의 개막전에 앞서 열렸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정국이 공식 주제곡을 개회식 무대에서 선보이며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로써 카타르 월드컵이 개막함에 따라 29일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본격적인 월드컵 시작에 앞서 선수들의 패션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본선에 진출한 32개국 선수들이 속속들이 도하 하마드 공항에 입성하면서 그들이 직접 손에 들고 내리는 명품 브랜드 가방들이 눈에 띄었죠. 먼저 카타르 월드컵을 끝으로 국가대표팀을 은퇴하겠다고 밝힌 세계적인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의 경우에는 언제나처럼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캐리어를 끌고 도하 하마드 국제공항에 도착했는데요. 루이비통 백팩을 어깨에 걸치기도 했습니다. 단체 운동복으로 맞춰 입은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캐리어와 백팩을 모두 루이비통으로 맞춘 듯 보였죠. 손흥민과 한솥밥을 먹는 토트넘 어스퍼의 센터백 크리스티안 로메로도 루이비통 캐리어를 끌고 공항 차량으로 이동하는 사진이 찍혔습니다. 이들이 가져온 루이비통 캐리어의 정식 명칭은 호라이즌 롤링 러기지입니다. 세계적인 산업 디자이너 마크 뉴슨이 디자인한 것으로 가격은 사이즈에 따라 300에서 500만 원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블랙에 다미의 그래픽 캔버스 소재를 들었는데 모노그램 등 그래픽 디자인은 다양합니다. 사실 메시의 경우 루이비통 제품을 즐겨 착용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메시는 지난 3월 이번 월드컵 예선을 위해 아르헨티나 대표팀에 합류할 당시에도 루이비통의 형광색 캐리어와 파란색 백팩으로 무장해 화제가 됐습니다. 루이비통 캐리어 가격은 3,250파운드, 우리 돈 약 520만원, 백팩은 2,417파운드, 우리 돈 약 390만원에 이릅니다. 한국 대표팀의 주장 손흥민도 명품 브랜드와 무척이나 가까운데요. 그가 요즘 보여주는 브랜드는 버버리입니다. 손흥민은 지난 13일 월드컵 주간에 들어가기 전 2022-23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과 리즈의 홈경기에서 버버리 가디건을 입고 등장해 주목받은 바 있죠. 해당 의상은 국내에서 195만 원에 판매되는 체크 울 모헤어 블렌드 자카드 가디건입니다. 지난 2일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안화 골절상을 입은 뒤 스스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죠. 그의 버버리 패션은 지난 16일 대표팀에 합류할 때도 등장했는데요. 손흥민은 카타르 도하 하마드 국제공항에 검정 버버리 트렌치 코트를 입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손목 부분을 바깥으로 걷어 버버리의 체크 무늬가 도드라지게 코디를 했습니다. 손흥민이 입은 코트는 미드랭스 캠던 헤리티지 카 코트로 가격은 270만원대이죠. 버버리 패션은 이유가 있는 듯한데요. 그는 지난 6월 버버리의 글로벌 앰버서더로 선정돼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영국의 대표 브랜드인 버버리가 손흥민을 글로벌 앰버서더로 내세운 것인데요. 영국에서의 그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셈입니다.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 오늘 쇼에서는 카타르 월드컵 개막을 맞아 축구 선수들의 패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국 대표팀 또한 단체 운동복과 가방을 맞춰 착용하고 카타르 땅을 밟았는데요. 모두 나이키 제품의 캐리어와 가방이었죠. 한 명품 브랜드 관계자는 스포츠 브랜드가 아닌 명품 브랜드의 경우 한 국가대표팀이 협찬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면서 아마도 각국의 축구협회가 자국 선수들을 위해 준비했거나 혹은 선수 개인의 소장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다음 쇼에서는 더욱더 흥미로운 패션계 뉴스를 갖고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디렉터 조윤희, 엔지니어 박세준, 그리고 쇼호스트 성재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Unless you find out as you go, I knew much more than I do now. Neon hot day glow eyes, city lit. H. UBS.